코리아 포커스 혁명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새세기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번 13회는 계속 이어서 새세기 교육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포커스 팟캐스트 혁명이잖아요. 근데 혁명자가 들어간 게 우리 주변에 결코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할 순 없잖아요. 적어도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내용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국제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어쨌든 북의 김정은 최고 리더가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 또 북의 교육이라든지 또 앞서 얘기했던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룰 필요가 충분히 있겠죠. 예, 지난 9월 5일 북에서는 전국 교육일꾼대회가 13차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일꾼대회는 지난 2004년 10월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되었는데요. 그 대회에 김정은 제1비서는 교육 관련된 노작을 전달했습니다. 제목이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잠깐만요. 북은 사회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는 좀 큼직큼직합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를테면 베를린만 와봐도 베를린의 그 건물들이 웅장하고 도로가 시원시원하고 자본주의하고 다른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브란덴부르크 장벽 동쪽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북에서도 무슨 일꾼 대회, 오랜만에 도 이제 사상 일꾼 대회, 예술인 대회, 교육 일꾼 대회, 그리고 청년 동맹의 초급 단체 일꾼 대회 이렇게 해서 여러 대회들이 열렸어요. 네. 이게 이제 사회주의 특징이면서도 특히 그 이북식 주체식의 사회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방식이 좋다고 강조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9월 5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가 발표된 날이기도 한데요.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교육 태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13차 교육일꾼대회가 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또 참고로 북은 1948년에 이제 중등 의무교육, 1967년에 9년제 기술 의무교육, 1975년에 11년제 의무교육, 전부 전반적인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보다 먼저 시행이 됐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48년, 67년, 75년이고요. 그렇게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성과에 기초해서 77년 9월 5일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교육 태제라고 해서 교육 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1955년 4월 태제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태제라면 1964년 2월 25일 올해가 이제 50돌이 됩니다만은 농촌 태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태제입니다. 네.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세상, 무계급 사회, 그리고 과도기가 끝나는 사회죠. 그리고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 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차이가 없어지는 공산주의 사회 태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계급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계급적 차이가 없어진다면 공산주의는 노동의 차이가 없어지는 사회죠. 그래서 북은 혁명의 네 단계라고 합니다. 네. 민족적 차별이 없어지는 민족해방혁명, 계급적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주의 혁명,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동의 차이마저 없어지는 공산주의. 이렇게 네 단계를 축차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혁명이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번 새세기 산업혁명에 이어서 새세기 교육혁명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설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사회주의 교육태제와의 관계를 잠깐 짚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 교육태제의 계승혁신입니다. 새세기 교육혁명은요. 그래서 1977년 9월 5일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교육태제가 있었다면 2014년 9월 5일 김정은 최고 리더의 새세기 교육혁명 태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1962년 12월에 김일성 주석의 경제 국방건설 병진 노선이 있었다면 2013년 3월에 김정은 최고 리더의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있죠. 네. 네. 그거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저는 경제 국방 건설이나 국방 경제 건설, 경제 핵무력 건설이나 핵무력 경제 건설이다, 선군이다 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관계처럼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교육 태제와 김정은 최고 리더의 새세기 교육혁명 태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 공산주의라는 조선노동당의 총로선, 또 유명한 공산주의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레닌의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는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강령의 계승 혁신이죠. 전기화에서 이제 기술혁명, 소비에트라고 하는 프롤레타 독재정권의 사상 문화혁명을 추출해서 3대 혁명이라고 하는 주체조선의 실정에 맞게 공산주의 강령을 만들었다. 그런데 주체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 반봉군 사회에서 식민지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간, 다시 말하면 민족해방혁명을 겪고 계급해방혁명으로 나아간 사회거든요. 네. 그것이 발전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나라에서 혁명을 한 유일한 사례가 러시아죠. 그 러시아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국주의 연쇄고리 중에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레닌은 표현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압도적 다수, 제3세계에서 또는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혁명에 승리했을 경우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는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보다는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이 더 맞다. 게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결국 사회주의 제도는 있었는데 사회주의 인민이 없었던 것 아니냐, 혁명의 세대가 바뀌면서 사상문화혁명을 홀시한 결과가 일정한 기술혁명,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네, 또 군사 강국이고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상문화혁명이 홀시됨으로써 나타난 사회주의 인민의 높지 못한 자주의식, 높지 못한 창조력, 다시 말하면 주체 역량이 약해서 결국 붕괴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때, 네,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이 바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한,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총로선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 혁명에 승리했을 때 건설의 총로선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노작이 잘 나와 있죠. 90년대 초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최고 리더가 2012년 4월 15일에 역사적으로 발표한 노작,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이 태제 총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계승혁신이죠.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다 라는 태제 총로선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가볍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태제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바로 새세기 교육혁명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최고 리더는 새세기 무엇 혁명이라는 이 개념을 매우 아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상일꾼대 예술인 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예술혁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 대회에서 새세기 문화혁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념 규정하지 않는, 단 한 번도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문화혁명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세기 기술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새세기 문화혁명보다도 문화 안에 있는 교육을 추출해서 새세기 교육혁명을 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의 전기화가 기술혁명 아닙니까? 네. 3대 혁명, 사상기술 문화혁명에서 기술혁명, 전기화, 여기로 돌아간 듯한, 마치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은 다시 긍정으로 돌아간 것이죠. 네. 외형적으로. 내용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새세기 산업혁명이 부각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혁명적인 것이 부각되고 사상문화혁명적인 것은 생략된 거죠. 네. 그러나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옴으로써 새세기 무엇혁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세기 교육혁명은 일심단결 불패 군력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새세기 산업혁명과 관련 있다. 그 항, 그 차원에 놓여져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일심단결 불패군력은 주체의 역량에 해당하고 새세기 산업혁명은 주체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새세기 교육혁명은 주체의 역할에 해당한다. 실제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에서도 인민정권이 주체 역량이고 3대 혁명이 주체 역할에 해당합니다. 혁명으로 끝나는 것이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세기 교육혁명은 새세기 산업혁명의 항 속에 들어간다. 그 개념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상혁명 쪽은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새세기 사상혁명이라고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은 일심단결 불패군력이라고 하는 항목 속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령당 대중의 통일체라든지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군대로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세기 사상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태제 노선의 혁명적 진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조건에 맞게 혁신하는 부분에서 예. 결코 도식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새세기 교육혁명이 제기되는 시대의 조건은 공업경제 시대에서 지식경제 시대로 전환됐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지식을 말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최첨단 지식이죠. 북에서는 그 상징어로 CNC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장치죠. 이 CNC가 원래는 이제 국방공업, 군수산업이죠. 제2경제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핵무기하고 로켓탄, 인공위성,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 기술을 일반적인 중공업에 이제 적용한 거죠. 그리고 경공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NC 기계들을 착착 장착하는 거죠. 아, 이게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이 곧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결코 일반화되지 않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한순간에 일반화될 수 있는 거죠. 앞선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고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과 농업, 여기서 공업은 이제 중공업과 경공업이죠. 이렇게 고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은 1950년대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발전시킨 노선, 이 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봤죠. 네. 그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난행군 강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군혁명을 리드했는데 그때 쓴 개념이 국방공업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발전시키는 노선이었습니다. 분명 방직기계를 생산하고 트랙터를 생산하는 중공업은 물론 국방공업이 기본이겠지만 국방공업보다 넓은 의미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혁명을 리드하면서 중공업이 아니라 국방공업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제1비서 시대에는 아예 개념이 새세기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산업은 공업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업과 비군사업, 군수사업과 비군수사업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군수사업을 우선하는 선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은 계기만 되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산업을 규정하는 데서도 산업에서 선후차를 가리는 데서도 주요와 차요를 가르는 데서도 어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세기 산업혁명은 새세기 군수산업혁명이 기본이다. 앞선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새세기라고 표현한 것은 공업경제 시대에서 지식경제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CNC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을 구현한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산업을 최첨단으로, 비군수산업을 최첨단으로 하겠다. 그렇게 최첨단 군수산업에 의해서 핵무기 로켓탄들이 개발이 될 때 네. 불패의 군력에서 군력의 2대 요소인 군인과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장착함으로써 불패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상반기도 백두산 훈련 열풍을 통해서 군인들을 더욱 혁명화하고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통해서 무기들을 더욱 현대화하는 바로 그러한 활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공개 활동에 이어서 지난 9월 4일부터 김정은 최고 리더가 비공개 활동으로 전환했는데 네.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4대 군사노선 전군 간부와 전군 현대화, 전민무장화 그리고 전국 요새화에서 전국 요새화와 전군 현대화 관련된 거 아니냐. 북의 거미줄 같은 지하 터널로 이동하면서 북이 비공개로 지하에 구축한 핵, 로켓탄, 잠수함,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 등을 개발하는 그 사업을 집중 연속 명중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역시 이 사업도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군수산업혁명, 최첨단 군수산업을 키우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새세기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공업경제시대에서 지식경제시대로 전환된 조건에 맞게 최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바로 새세기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새세기 교육혁명을 진행하는 데서 관건적인 것이 12년제 의무교육이다.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을 북은 2017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네. 새세기 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지덕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덕과 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를 앞세우는 이유가 있죠. 북은 남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데 비해서 식이주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상에 해당하는 덕을 앞세워서 덕지체라고 할 만도 한데 역시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교육태제에서도 지덕체라고 강조됐고 김정은 제1비서의 새세기 교육혁명 태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덕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는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기술 지식이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는 강령이 압축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체계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 태제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은 이제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제 도하고 이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뭐 서울시. 그리고 남코리아의 이제 광역 기초 행정구역들 있죠. 네. 행정의 책임자들에게 그간 경제사업에 집중하느라고 교육사업을 방조하는 사업을 홀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세기 교육혁명 강령에 맞게 각급 단위 행정 책임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달리 얘기해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방조할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북은 노동계 혁명적 당이 지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의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네. 이 노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맞습니다. 그 교육의 힘, 사상과 지식, 과학기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미국과 싸우다 소련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 영토, 군력을 가진 북이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새세기 교육혁명을 강조하고 새세기 산업혁명 다음으로 이 개념을 새세기 무엇혁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교육에 우선적으로 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각급 행정단위 책임자들을 질책까지 하는 것을 그대로 공개하면서까지 새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방조하도록 추동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육 사상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김정은 최고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러면 새세기 무엇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차기 무엇 혁명은 뭐가 될지 궁금한데 혹시 예측을? 김정은 최고 리더만 알 겁니다. 김기남 사상비서도 알지는 모르겠어요. 네.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해 볼수록 아주 절묘함을 느낍니다. 마치 바둑을 예로 들면은 이창호와 이세돌의 전성기. 이세돌이 이제 막 전성기를 지나서 세계 랭킹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아쉽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호와 이세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수의 전성기 때 바둑을 보면 복잡한 수와 수순을 정확하게 읽는 절묘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여튼 김정은 최고 리더가 새세기 무엇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아끼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세기 무엇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상, 기술, 문화라고 하는 그 범주와 관련지어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새세기 무엇 혁명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또 다른 김정은 최고 리더식의 사상이론 활동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매우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가령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다라는 것을 일신단결 불패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거든요. 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어떤 태제가 나오느냐는 매우 기대가 되는 분명히 사상이론적으로 충격을 주는 신선한 충격이죠. 그런 전환적 계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네. 김정은 최고 리더의 사상이론 자질은 후계자 시절부터 유명했는데요. 가령 정치경제학의 실리라는 개념에 수령관을 도입한다든지 즉 당시 수령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에 맞는 것이 실리가 큰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북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는 최고 리더의 뜻 구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실리가 있다. 라고 해서 정치경제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의 이론가 당 일꾼들이 머지않아 김정은 최고 리더의 천재적인 사상이론 활동이 공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12년 4월 15일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을 통해서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죠.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입증했기 때문에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그 나라에서 사상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특별한 장점이 아닐 수 없어요. 북에서는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하죠. 수령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는 유전되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천재들을 보면 부모가 천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요. 여기 그 유럽에서 코리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정교수인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대 외국 대학을 들어왔고 그리고 4개 국어를 능란하게 하는 IQ가 굉장히 높은 천재예요. 근데 그 천재의 아버지도 천재. 그래서 혹시 싶어서 내가 넘겨짚었더니 아버지도 천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일성 주석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린다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부모의 우수성이 유전적으로 계승되는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사회환경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 제가 수감됐을 때 정치수로 양심스러워. 그 옆에 독방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명만 빼면 보통 일반의 소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네. 실제 운동 시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편부모, 한부모가 아니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편부모, 한부모고 또 학업에 뜻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부모만 있는 데서 받은 심리적인 충격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 학업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다가 별 의식 없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그러면서 볼 때 과연 태어날 때부터 흉악범이 있는가? 이건 결국 교육과 환경의 문제 아니냐? 흉악범의 DNA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자본주의 제도보다 사회주의 제도가 낫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새세기 교육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운명에서 교육이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뭐 백년지 대계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는데 교육이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더구나 공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시대가 전환됐다라고 하는 북의 시대의 규정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갈수록 과학기술 지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민족이 정말 우수한데 IQ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 뭐 청소년들은 입시교육, 대학생들은 취직시험 준비 이렇게 해서 정말 IQ가 제일 높은 민족의 청소년, 청년들이 그 소중한 학습하기에 정말로 좋은 젊음의 시기를 낭비하고 있는, 소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북이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태제를 던지면서 더욱 힘차게 쾌속으로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남코리아가 정말로 큰 자극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 반면 남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남코리아 진보운동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진보운동은 개혁운동과의 차이가 교육에 있어요. 개혁운동은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수구보수를 빼고는 그 뜻을 가진 사람은 모으면 돼요.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의식화 과정이 그렇게 절박하게 나서진 않는데 진보운동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보운동의 한 사람은 개혁운동의 열 사람, 백 사람 맞잡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볼 때 특히 20년간 학생운동이 100분의 1로 축소되고 또 진보 정당을 비롯한 진보운동이 분열되는 과정을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교육,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가? 거꾸로 제대로 된 교육, 학습이 진행되지 않아서 더욱더 학생운동이라는 진보운동이 침체되고 분열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더 늦기 전에 당장이라도 교육제일주의, 학습제일주의 기치를 들고 근본적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 광주 학살, 광주 항쟁에서 충격을 받은 남코리아의 청년 인텔리들이 무엇보다도 교육을 중시하고 열심히 학습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예. 올해 2014년 제2의 6월 항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로 학생운동의 침체, 진보운동의 분열, 개혁진영의 동요 뭐 이렇게 짚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진보운동이 수준이 높지 못한, 학습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지 못한, 학습을 통해서 활동가 대오가 질적으로 강화되고 양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지반을 축성하지 못한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